가려거든 울지 말아요. 울려도 가지 말아요. 그리워 못 보내르니 못 잊어 못 보내르니 당신이 떠나도 나는 미움이 그치겠지만 당신을 보내고 나면 사랑도 끝이 난다고 나는 나의 입으로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. 울려도 가지 말아요. 그리워 못 보내르니 못 잊어 못 보내르니 가지 말아요.